이렇게도 가슴 깊이 사무칠 줄은. 그리움이 쌓이는 창가에 별들을 바라보며 잊으려 해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네. 내 가슴을 울려줄 줄은.